Dear moon, my moon, 가까워지지 않아. 첸 걸음으로 따라가도 닿지 않는 달처럼. Oh, moon, like moon, 왜 사라지지 않아. 뒤돌아 등지고 도망쳐봐도 따라.